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주체로 14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15만 명의 각계층 군중에 참가하여 12차 봄국민 행동이 전개됐습니다.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즉각 퇴진, 조기 탄핵, 공작 정치 주범 및 재벌 총수 구속 12차 봄국민 행동의 날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. 촛불 집회에 앞서 박근혜 역적 폐당의 퇴진과 정의를 요구해서 분신한 후 병원에 실려가 끝내 숨진 불교인과의 연결식, 그리고 30년 전 파시오 공안 당국의 모진 고문에 의해 숨진 박종철 열사 추모식이 있었습니다. 전 지역의 곳곳에서도 봄국민 행동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.